이노키 간지 일본 국회 자면 의원과 일행이 13일 비행기로 귀국했습니다. 체류기간 의원 일행은 저소니민군 무장장비관 성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 등을 참관했습니다.